캐나다 구스 5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캐나다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시끌벅적했습니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서 캐나다 데이가 7월 1일이었거든요. 정말 술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행사들이 이곳 런던에서도 예외 없이 열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열릴 예정이고요. 저희도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요. 불꽃놀이를 이 동네 공원에서 좀 크게 해서요. 보러 가는데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런던 남서부에 그 볼러로드라고 있거든요. 코모카 가는 길 그쪽 바이런 그 지역인데요. 거기서 야구장이 있어요. 그 야구장에 가면 이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인데 주차비조로 한 5불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너편 그냥 골목 동네에다가 그쪽도 차가 워낙 꽉 차서 정말 간신히 한 자리 찾아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입장료 주차료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었고요. 150주년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 딱 작년 정도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다렸다 봤는데 정작 그 불꽃놀이는 2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꽤 볼만했습니다. 근데 불꽃놀이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쪽 뒤편에서 구급차가 또 출동을 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음주가 좀 과해서요.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또 팔뚝에 부상을 입었는지 좀 많이 좀 자상을 심하게 입었다고 해서 구급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 캐나다 사람들의 그 애국심을 좀 뚜렷이 볼 수 있었고요. 다 새빨간 그 캐나다를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왔고요. 다들 이제 팔뚝이나 얼굴에 그 일회용 그 문신 있잖아요. 그 판박이라고 하죠. 물 묻혀서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나눠주고 작은 캐나다 국기 같은 것도 무료로 나눠주고요.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한 그 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계속 이제 팝 음악을 들려주는데 전부 다 이제 캐나다 아티스트들 노래. 거기 중간에 강남스타일이 싸이 노래가 딱 한 곡 껴있긴 했는데 그 외에는 알라니스 모리셋이나 베어네키드 레이디스 이런 브라이언 아담스 이런 캐나다 가수들의 노래들이 계속 연이어 나왔습니다. 저스틴 비버도 여기 캐나다 런던 출신이라서 나왔고요. 저희는 그렇게 캐나다 데이를 보냈습니다. 예고한 대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록밴드 U2의 프론트맨이죠. 보노 그리고 기타 치는 디 엣지가 오타와 국회의사당에 잠깐 출연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 비행기 타고 오면 얼마 안 걸리니까요. 거기서 달랑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오타와까지 날아와서 이 기념 행사 자리에서 한 곡을 불렀습니다. 딱 한 곡을 불러서 그런지 이 히트곡 원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딱 한 곡을 불러야 한다면 굉장히 적절한 선곡이었고요.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좀 익숙한 곡이죠. 악퉁 베이비라는 그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명반이죠. 그 발라드 넘버인데요. 제목은 모르시더라도 아마 들어보시면 정말 모를 수가 없는 곡이죠. 워낙 귀에 익은 굉장히 히트를 쳤던 곡이라서 그 곡을 이제 어쿠스틱 버전으로 둘이서 부르고 갔습니다. 캐나다 데이를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 캐나다 데이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캐나다 데이는 1867년 3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영 연방 북미 법령을 승인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북미 법령은 1867년 7월 1일 공식 발효가 됐고요. 이날이 캐나다 건국 기념일이 된 겁니다. 이 같은 해에 존 A. 맥도널드가 초대 총리로 취임을 했죠. 1879년부터 도미니언 데이로 불리다가 1982년 캐나다 데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 데이의 유래이고요. 캐나다에서는 뭐 가장 큰 공휴일입니다. 제가 이 캐나다 데이 즈음에서 그와 관련된 화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제 제목이 이웃들, 네이버스라는 그 제목이에요. 부제는 미국의 캐나다 데이 설명하기 Explaining Canada Day to America 뭐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굉장히 짧아요. 1분 45초짜리 동영상인데 여기서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사이에 두고 캐나다인과 미국인이 그러니까 이웃이에요. 그 바로 그 펜스가 울타리가 국경인 셈이죠. 그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데이를 맞아서 캐나다 남자가 이제 뒷마당에다가 캐나다 국기도 붙이고 이러면서 치장을 하니까 이웃집 미국인 남자가 먼저 포문을 열죠. 뭐 캐나다 데이가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좀 도발을 합니다. 캐나다 남자는 이제 캐나다 데이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남자는 이제 굉장히 미국이라는 그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요. 이제 미국은 국가의 이제 상징인 독수리, 또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제 자유, 또 이 사람은 이제 KFC까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미국 브랜드다 라면서 이렇게 기념할 게 많은데 캐나다에 뭐가 있느냐 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캐나다 남자는 이제 반격을 계속 이제 하는데 캐나다엔 유니버설 헬스케어라는 게 있어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응급실에서 기다리면서 스낵을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받아치죠. 이제 캐나다는 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미터법이 있다. 전 세계가 미터법을 쓰고 있는데 미국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꼬집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출산 휴가가 보장이 되고 이 푸틴이라는 세계적인 음식이 있고 미국처럼 이제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이제 비닐백에 담아서 파는 우유가 있다. 이 비닐백에 우유를 넣어서 파는 게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이 캐나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축축하고 차가운 아기를 손에 쥐고 있는 느낌이 나서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죠. 그리고 맥주도 미국보다 훨씬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후식으로 즐겨 먹는 버터 타르트도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아이스하키 종주국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미국 남자가 하키가 캐나다 이제 국기이긴 해도 그 프로 하키리그의 우승컵이죠. 스탠리컵은 늘 미국팀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사람은? 팀은 미국이지만 그 속해 있는 선수들은 죄다 캐나다인들이 아니냐고 극딜을 놓죠. 그리고 미국 남자가 미국의 자랑이라고 했던 KFC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이 KFC를 만든 커널 샌더스가 1965년부터 80년까지 캐나다에 살았다는 그 사실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 덕분에 KFC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과 달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페니, 그러니까 이제 1센트짜리 동전이죠. 그게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제 1센트짜리 동전은 뭐 쓸모도 없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괜히 무겁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캐나다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자랑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이 방대한 내용이 딱 1분 45초짜리 동영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미국 남자 이제 패배를 인정을 하죠. 캐나다 건국 150주년이라고 해서 별의별 영상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제가 요즘 제 큰아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한국어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있어요. 본인도 하고 싶어 하고요. 요즘 한국어 교육을 한국 만화책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뭐 애들 교육 만화책 무슨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마법 천자문 이런 거는 뭐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짠 거는 못 말려라는 그 만화책 이제 제가 아버지인 제가 소시적에 굉장히 좋아해서 수십 권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한 권씩 한번 줘봤어요. 근데 뭐 밤새도록 그 웃느라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또 한국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재밌게 즐기고 싶으면 이 한국말을 알아야지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읽고 재밌고 싶으면 한국말 네가 읽어라. 한국말을 뭐 싫으면 뭐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네가 읽고 싶으면 한국말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워낙 또 읽고 쓰는 걸 잘 하다 보니까 뭐 술술 잘 읽는데 너무 재밌나 봐요. 저도 뭐 이제 아버지랑 유머 코드가 딱 아무래도 부자 지간이다 보니까 좀 통하는 게 있는지 저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권씩 한 권씩 이제 과제를 내줘서 그걸 이제 달성을 하면 한 권씩 주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웃느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읽습니다. 이 한국어로 된 만화책을 한국의 또래들처럼 재밌게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만족스럽고요. 뭐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한국어 이제 아들의 한국어 실력이 한국 아이들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아마 실제로 한국에서 보면 좀 살짝 어눌하게 들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그 정도면 굉장히 좀 양호하지 않는가 저는 만족은 하는데요. 뭐 그래도 앞으로 그 어떤 스펙보다도 한국어라는 외국어를 하나라도 더 할 수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스펙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계속 좀 고집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 큰아들에 의하면 얼마 전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거든요. 작년에 온타리오 주에서 동성애 등 뭐 이제 이런 주제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학부형들의 후폭풍이 있었죠. 너무 급진적이다. 몰라도 되는 거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주입시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연일 뭐 시위도 하고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딱그 나이에 꼭 알아야 될 내용만 가르치고, 이제 그 나이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좀 수위를 높여가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요즘 뭐 캐나다의 많은 학교들이 남녀 화장실 외에도 제3의 성별에 속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제3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뤼도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좀 이런 쪽으로 변화가 좀 크게 피부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 어린애들 성교육까지 너무나 오히려 저는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학부형들의 그 반발에 좀 주정부가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여서요, 좀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며칠 전 영화 사이트에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관심사인데요. 저희 또래한테는 이 80년대 하면 이제 영화 뭐 몇 가지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다이아드 그리고 이제 탑건 이 정도, 이제 저희 또래는 다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두 영화 다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탑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86년에 이 영화가 미국에서 나왔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1이었죠. 87년에 나왔어요, 한국에는. 근데 이게 비디오집에서 굉장히 저는 너무 재밌어서, 그 당시는 이제 비디오 가게 가면 이제 좋아하는, 원하는 그 영화가 있으면 그걸 이제 공테이프에다가 녹화를 이제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돈 뭐, 1,500원인가 뭐 이게 주면 해줬는데, 그럼 이제 그 공테이프를 이제 영화를 담긴 걸 이제 가져와서 그걸 이제 늘어질 때까지 보는 거죠. 이제 그랬던 영화가 바로 탑건입니다. 저희 집에 그런 테이프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탑건이었고 하나가 성룡의 용형호재였습니다. 진짜 두 영화는 정말 수백 번도 더 본 것 같습니다. 탑건은 요즘도 제가 1년에 뭐 한 번씩은 꼭 꺼내보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탑건의 속편이 2019년 7월 12일로 잡혔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 감독으로는 오블리비언 그리고 이제 트론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조셉 코신스키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오리지널 탑건 열혈 팬으로서요, 이 속편 소식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일단 오리지널의 감독인 토니 스캇 감독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 저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 포인트죠. 근데 이 토니 스캇이 이 탑건 속편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탑건을 얘기할 때 속편까지 포함해서요,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 몇 개 있죠. 제작자 돈 심슨 그리고 제리 브룩하이머 명콤비죠. 그리고 이제 감독인 토니 스캇 그리고 주연 톰 크루즈, 딱 이 정도 네 명은 반드시 속편에서 함께 가야 되는데, 제작자 돈 심슨은 90년대 중반에 더 록을 유작으로 남기고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토니 스캇까지 빠지게 됐으니 이제 속편은 그냥 무산시켜버리는 게 사실 옳습니다. 근데 이 블레이드러너도 속편이 올해 개봉이 되는데, 이 역시 리들리 스콧이 하차를 하고 드니 빌레누브라는 캐나다 젊은 감독이 영입이 됐죠. 근데 그때 사실 기대를 접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오리지널 블레이드러너의 팬이다 보니까 그나마 올해 나올 블록버스터 영화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전 이제 다이아드도 워낙 너무 좋아해서 이 프랜차이즈도 2편부터는 다이아드로 치지 않습니다. 지금 다이아드가 4편까지 나왔나요? 5편까지 나왔군요. 근데 2편부터 저는 다이아드로 치지 않아요. 저는 그 이 프랜차이즈 물이 정말 뭐 길게 끌어도 딱 트리올로지라고 해서 딱 3편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편부터는 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 탑건도 속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니 스콧과 돈 심슨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목도 참 거지처럼 지었더라고요. 탑건 매버릭, 이게 제목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탑건을 빼고 매버릭으로만 가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접하고서 좀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 나오면 보러는 가겠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아,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120이다라는 님. 저를 엊그제 메이슨빌 근처 인디고에서 보셨다고, 보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책을 보고 계신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이 방송을 통해서 들리는 제 목소리가 좀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코맹맹이 같고, 좀 듣기 거북하던데 말이죠. 근데 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다 보셨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만큼 멀어져서 확인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메이슨빌 근처 인디고에 가본 적은 거의 1년 정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책 보러, 또 애들도 놀게끔 잘돼 있어서요, 자주 가는데, 저는 정말 통못 가봤습니다. 제가 아니라 라이너스님이 아니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목소리를 이제 라이너스님 목소리로 착각을 하셨다면 라이너스님은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20이다님과는 이제 독서 모임 얘기도 몇번 했어요, 저희가. 제가 심심할 때마다 본호의 서재라는 코너를 통해서 원서로 좀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국에는 또 워낙 또이 독서 모임도 많고, 또 좋아하는 장르, 뭐 로맨스면 로맨스, 추리면 추리, 뭐 시면 시, 이렇게 좋아하는 장르별로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규모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정모도 갖고 책 얘기도 하고, 뭐책 얘기 외에 다른 잡담도 더 많이 하고, 뭐차 한잔 하면서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 런던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근데 120이다님께서 독서 모임 좋다고 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그두 명도 괜찮지만 한두 명더 해서 정기적으로 책 얘기도 하고 캐나다 사는 얘기도 하면서 서로 뭐어뭐 이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네, 저도 한번 주변에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라도 선선하게 가을쯤 책 읽기 좋을 때 네, 런칭이 가능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이다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늘 감사드립니다. 아, 캐나다 뉴스. 지난주 한 해, 한 해, 지난 한주 동안, 한 해가 아니죠. 한주 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지난해 토론토에서 열렸던 메이저리그 야구, 블루제이스랑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그 와일드카드 경기였죠. 거기서 이제 오리올스 외야수였던 김현수 선수를 향해서 맥주캔을 던진 토론토 팬이 있었죠. 이 신원을 알고 보니까 전직 기자였어요. 포스트 미디어 소속 전 해밀턴 지사 편집 기자였던 케네스 파간이 42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맥주캔을 던진 사실을 시인을 했고요. 이제 로저스 센터, 그러니까 토론토 홈구장이죠.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1년 동안 출입 금지가 됐고요. 200시간 동안 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졌네요. 지난해 사건 직후에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었죠. 그러다가 뒤늦게 사실은 내가 했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파가는 야구 팬으로서 당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맥주캔을 던졌다고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신의 김현수 선수한테까지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김현수 선수는 쿨하게 사과 편지를 받았고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래 토론토가 이런 곳이 아닌데 한 사람이 먹칠을 하는군요. 저도 굉장한 토론토 블루제이스 광팬이지만 이런 짓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맥주캔은 사람이 맞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더군다나 그 선수가 한국 선수여서 더 분개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민커피숍 뭐 매주 한 번씩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팀 홀튼스가 캐나다 데이를 맞이해서 푸틴 도넛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푸틴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 프렌치 프라이 거기다가 이제 고기 육즙 소스죠. 그레이비 그리고 이제 치즈를 잔뜩 얹어서 먹는 칼로리 폭탄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 자료를 보니까요, 말 그대로 푸틴 도넛이 뭔가 봤더니 그냥 일반 도넛 위에 푸틴을 좀 올려놨더라고요. 이 칼로리 감당이 안 될 텐데 말이죠. 이게 미국 팀홀튼스에만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캐나다 브랜드인 팀홀튼스가 캐나다 음식인 푸틴을 응용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도넛을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에서만 판매를 하겠다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 푸틴 도넛 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플 베이컨 아이스 카푸치노 그리고 메이플 팀비츠 이제 이런 메뉴들도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 출시가 됐는데 이 푸틴 도넛 하나만 미국에서만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캐나다 데이를 맞아서 특별히 만든 메뉴인데 왜 캐나다에서 안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글쎄요, 그 옛날에 그 파리로 맥주 그 콜라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광복절을 기념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광복 몇십 주년을 맞아서 파리로 콜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중국에서만 판다. 뭐 굉장히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일이 이번에 팀홀튼에서 저질렀는데 굉장히 반발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서도 출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캐나다 기념해서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롤 업 더 림 지금 이벤트가 팀홀튼스에서 진행 중인데 그 종이컵 커피컵에 그 가장자리를 돌돌 말아서 올려보면 거기 이제 복권처럼 뭘 이겼다 뭐 꽝이다 이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공짜 도넛 쿠폰이 나왔습니다. 기쁜 소식 덧붙여서 전해드리고요.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캐나다에서 뜨고 있다고 해요. 빠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 첨단 정보 기술, 그러니까 이제 IT 산업이죠. 이제 그쪽에 허브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헬리팩스 시 당국에 따르면요, 난민과 이민자들이 속속 정착하고 지난해엔 토론토와 밴쿠버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앞선 2%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전체 주민 수는 42만 6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이곳에 새로 자리 잡은 주민들 8,100명 중에서 75%가 새 이민자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리팩스 시장은요, 이전에는 이곳을 통해 캐나다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곧 토론토 또는 밴쿠버로 향했지만 최근에는 대도시를 선호하는 대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서 특히 전문직 출신의 젊은 층 이민자들이 헬리팩스의 생활 환경에 만족해서 자리를 잡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를 중심으로 한 새 비즈니스와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토론토, 밴쿠버만 찾지 마시고 헬리팩스 같이 좀 떨어진 곳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이들 키우기엔 조용하고 더 좋습니다. 이런 곳들도 런던도 포함해서요,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국 150주년. 아, 뭐 모든 게 건국 150주년이군요. 요즘에는. 예, 건국 150주년을 맞아서요. 온타리오주 정부가 전기 요금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국 150주년을 맞아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는 올렸네요. 이 15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건 뭐죠? 좀, 예, 저도 이제 기사를 읽고서 좀, 예, 좀 황당했는데요. 이 주정부의 공정한 하이드로법, Fair Hydro Act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온타리오 주민들은 평균 25%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오, 25%씩이나요. 그리고 특히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달 $60 정도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외진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추가적으로 혜택이 또 지원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이제 노인들은 매년 대중교통 이용료의 15%에 달하는 세금 공제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부는 상업용 운전면허 응시료를 올렸는데, 필기는 15불 75센트에서 23불 25센트 뭐 이렇게 크게 올랐네요. 기념일이라고 기념해서 올렸다니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50년 뒤겠군요. 뭔가 이렇게 크게 행사를 벌일 때는 200주년이 되겠네요. 그때는 기념을 해서 정말 뭐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뭐 내릴 게 굉장히 많잖아요. 캐나다에서 뭐 물값도 그렇고요, 인터넷 요금 뭐 휘발유 많은데, 네, 그런 것들 속속, 예, 좀 인하가 됐으면 좋겠고요. 50주년, 이제 앞으로 50년, 캐나다 200주년, 건국 200주년 기념할 때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50년 남았습니다.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나라 1위를 재탈환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 평가 기관인 명성연구소,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나라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캐나다는 2015년에 이어서 2년 만에 다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2위는 스위스, 3위는 스웨덴, 4위는 호주, 5위는 뉴질랜드, 6위는 노르웨이, 7위는 핀란드, 8위는 덴마크, 9위는 네덜란드, 10위는 아일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뭐 정치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3만 9천여 명이 참여해서 세분화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리스의 평판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미국의 경우는 지난해 28위에서 38위로 10단계나 대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평판이 좋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12위를 차지했고요. 이제 한국은 35위, 그리고 이 상위 10개국 중에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상대로 유럽 국가들이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햄버거 업체 맥도날드가 온타리오와 퀘벡 등 캐나다 전역에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피자 시켜 먹는 것처럼 좀 편해지겠네요. 맥도날드는 우버이츠 앱을 통해서 187개 점포에서 시범 실시해오던 배달 서비스를 주요 도시권 257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맥도날드가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토론토 145곳, 에드먼턴 43곳, 그리고 몬트리올 31, 그리고 캘거리 20, 오타와 18개 점포이고요. 서비스 메뉴는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햄버거는 배달시켜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편해지겠네요. 뭐, 한국은 워낙 그 배달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치킨, 뭐 중국집, 뭐 각종 야식,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죠. 캐나다는 좀 이제 그 뭐 피자 빼고는 딱히 없지 않습니까? 먹을 만한 건.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캐나다 구스 통해서 맥주도 이제 배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햄버거, 맥주, 이제 뭐 속속 이런 것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 좀 편해지겠네요. 진작 배달 서비스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21세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거의 뭐 한 10년은 늦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라도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품목들까지도 여기도 이제 파파이스는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FC는 모르겠어요. 제가 KFC는 안 되는 걸로 알고 되나요? 모든 패스트푸드가 배달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동네 중국집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식당들에서 중국 요리들을 파니까요. 짬뽕, 짜장면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이제 차로 한 뭐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배달권 안에 있는 집들한테는 좀 배달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그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 향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전화 한 통 하면 정말 뭐 5분 만에 중국집에서 배달이 오는지 이런 거에 또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데 향수도 있고 해서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 많이들 이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불경기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배달 서비스로 좀 타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캐나다 구스 53회인가요? 벌써 53회군요. 지난주 한 주간의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조만간 뉴스가 어느 정도 좀 모아지는 대로 54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